HUBS 그해 우리는 어린 햇살 아래서 뛰어놀곤 했었던 같은 숨결 평범했던 우리들의 일상도 기록이 되면 추억이 된다.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보도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과거 당해 연도의 특별한 소재를 통해 그해 우리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3월 16일 첫 번째 그해 우리는 시간. 오늘은 2010년으로 떠나볼게요. 그해 우리는 어땠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잠시 후에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2010년 첫 번째로 살펴볼 소재는 바로 우리의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던 2010 남아공 월드컵입니다. 월드컵은 전 국민 모두를 설레게 하고 하나로 만드는 가장 큰 국제적 행사 중 하나인데요. 그리스전 박지성 선수의 독특한 세레머니, 이정수 선수의 해발슛 등 다양한 명장면이 많았던 남아공 월드컵. 여러분들은 뜨거웠던 그해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야외공원에서 이웃 주민들과 함께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모여 함께 소리지르며 우리나라를 응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국민들의 열띤 응원 덕분인지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이런 단체 응원을 할 수 없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만큼 그때의 벅참과 설렘이 그리워지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서 이웃 주민들과 함께, 친구, 동기들과 함께 월드컵을 응원하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웠던 2010년도의 우리를 노래를 들으며 충분히 그리워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딘가 너와 나누곤 했다 수줍었던 얘기들 너는 나를 쉬게 하고 마음에 넘실거리던 웃음 자꾸 내게 기웃대던 시선 맞닿는 어깨 스치는 손등도 좋아 함께 나란히 걷고 그 노래도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 우리와 가장 친숙한 어플리케이션을 하나를 꼽자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고르실 건가요? 이 어플은 바로 2010년에 올해의 어플로 선정되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시장에 큰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어플인데요. 그것은 바로 현대인들의 연락 필수템인 메신저 플랫폼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톡은 스마트폰의 사용성을 이메일과 인터넷에서 메신저로 확장한 최초의 어플이며 문자 요금에 부담 없이 실시간 대화와 사진 공유가 가능했던 2010년 최고의 어플이었는데요. 2020년 하반기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5,213만 3천 명이 카카오톡을 활성화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인 지금까지도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대다수가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으며 나날이 그 시스템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카카오톡이 처음 나왔을 때 초등학생이었는데요. 당시에 친구들, 특히나 이성 친구와 카톡을 주고받으며 밤이 늦도록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던 아련한 기억이 가슴 한켠에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카카오톡 알림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것 같은데요. 카카오톡과 함께한 우리의 학창시절, 앞으로도 우리는 카카오톡과 함께할지 몇 년 뒤에 우리 모습이 새삼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어린 햇살 아래서 뛰어놀곤 했었던 가쁜 숨결 굽히신 골목 지나 길을 따라가 보면 같은 첫 번째 그해 우리는 시간, 오늘은 2010년도에 우리를 떠올려봤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남아공 월드컵과 카카오톡 흥행이 벌써 12년이나 지났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데요. 여러분, 2022년 11월에는 카타르 월드컵이 개최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져서 남아공 월드컵 때처럼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응원하는 뜨거운 화합의 장이 다시금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몇 년 뒤에 우리가 2022년의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오늘 2010년도를 돌아본 것처럼 특별하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2010년 그해 우리는 뜨거웠다. 지금까지 보도의 장보석, 기술의 신민석, 담당의 송재훈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반짝이던 이 두 H UBS